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시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부정하게 여겼죠. 바로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지방 누구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곧바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는 말을 보면 얼핏 보면 너무나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천하의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영락 없는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아니 남자가 아니라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성차별주의자인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토록 사람을 모욕하고 글자 그대로 개 취급하면서 개무시해도 되는 건가? 만일 내가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욕하거나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 여자도 사실 어찌 보면 충분히 이럴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 여자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어찌 보면 욕하면서 등 돌리고 떠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먹을 빵을 함께 나눌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방인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에 감동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 행위를 하는 것 없이 어떤 뭐 손을 만진다거나 또 뭔가 어떤 행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걸 없이 그저 말로써 그 딸의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딸은 이미 회복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려는 포인트는 이 그리스 여인의 믿음입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좀 전까지도 개무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극찬하신 겁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태도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내서 예수님께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발에 엎드려요. 여기서 마가가 표현한 엎드렸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를 표현해요. 자신을 그야말로 가장 낮출 수 있는 완전히 낮추는 그런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청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는 이런 자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처분대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청했던 거예요. 또 간청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간청했다라는 표현도요. 그 성경의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완료되지 않은 계속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완료되지 않은 계속적 행동.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한 번 간청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해서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 여자의 간절한 태도 그리고 간청하는 이 말에는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이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의 마음이 이처럼 간절한 태도와 간청의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자신의 말이나 어떤 태도는 우리 마음에 담긴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아요.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하는 어떤 태도, 이것은요, 내 마음에 담긴 믿음의 정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태도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마음에 담긴 신뢰를 또 간청하는 말과 간절한 태도로 표현하는 믿음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역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 여자의 믿음 특징은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2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자녀들이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지칭하겠죠. 그럼 개는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베풀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을 향한 사역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 배불리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먼저 배불리라는 말을 썼냐면 사실은 이 마가복음 7장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과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앞에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논쟁을 하신 것을 앞에서 보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말씀은 유대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말도 안 되는 한 끼 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 되는 것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사건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 마을에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유대인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먼저라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나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먼저라는 말이 있으면 나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먼저지만 유대인만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은혜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그 이방인들에게라고 이렇게 일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우리는 구속사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구속사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속사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은요.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히브리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언약 백성들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계획이에요. 말하자면 구속사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에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했죠. 그 가운데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달리 말하면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뭡니까? 이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열국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구속사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컨대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간접적으로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그리스 여인이 그걸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말을 해요. 그게 28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시면 이런 의미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빵이 개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자녀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 여자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 여자는 비록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언약 백성인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받아 먹듯이 자신과 같은 이방인도 비록 그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는 언약 백성 밖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응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요청한 겁니다. 특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마가복음의 주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남자도 아닌 여자가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그런 인식과 그런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터져 나옵니까? 그리스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요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 사실의 기초에서 요청한 그 믿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대조해 보면은요,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믿음인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책 잡을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리스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그 표현을 이 이방인 여인,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여인이 정작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사단의 자녀들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 여인은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 귀신 들렸던 딸도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의 경우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누구보다 더한 책망과 저주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낮추십니다. 그리스의 여자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참 모욕하는, 다 할 수 없는 모욕적 언사로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한 칭찬과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높여주세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됩니다.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역사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특징. 성도 여러분, 누가 처음 되고 나중되느냐, 누가 나중되고 처음 되느냐, 이 역사의 핵심은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특징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 여자의 믿음을 소유하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리스 여자의 믿음 세 번째 특징은요, 섭섭함에도 꺾이지 않은 끈기입니다. 섭섭함에도 꺾이지 않은 끈기. 앞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저라면요, 예수님께 너무 섭섭하고 너무 실망해서 그냥 등 돌리고 욕하면서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절하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무시만 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하는 꼴이 된 겁니다. 딸의 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몸과 마음이 다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이렇게 거절하시면, 이렇게 모욕하는 언사를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포기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요,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분노의 감정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본능,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의 어떤 그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리문답에서도 그런 질문과 답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여인의 그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은요,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 그거 감수할 만하다, 그런 정도였던 거예요. 그 간절한 열망이 그 수치의 정도보다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여인이 소유한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꺾이지 않은 성실함이다. 꺾이지 않은 성실함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내가 당하는 손해보다 더 큰 것을 보상해 주실 능력을 소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인식과 그런 행동. 그리스 여인의 꺾이지 않은 성실함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내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붙잡기 위해서 이 그리스 여인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 기꺼이 감수합니다. 내가 모욕을 좀 당해도, 내가 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실 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끈기, 꺾이지 않는 성실한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릿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릿이라는 우리 그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 책은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도 있는데 같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릿이라는 책은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심리학자인 저자가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그 신입생도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악명높기로 힘들기로 악명높은 그런 훈련이랍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 그걸 연구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중도에 탈락하고 누가 끝까지 그 훈련을 버텨내는가 이걸 조사한 거예요. 또 학교에서 이제 새로 배정된 초임 교사들 중에 누가 그 교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지 또 누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는지 또 그걸 조사한 거예요. 또 영업직에 일하는 어떤 영업사원이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거절받기가 많잖아요.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사원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좋은 판매 실적을 내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 사례들을 연구해서 그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게 그 육사 훈련을 버텨낸 사람, 문제가 가득한 학교에서 그 초임 교사가 끝까지 버텨낸 선생님, 그 다음에 영업직에서 많은 거절 속에서도 끝까지 그 영업 실적을 잘 낸 그런 영업사원, 이런 사례들을 쭉 모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grit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을. 근데 그러면 grit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열정과 끈기의 힘. 이게 grit이에요. 열정과 끈기의 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열정을 갖고 끈기 있게 목표를 이루어가는 힘을 이 심리학자는 grit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오늘 이 그리스 여자가 가진 그 마음의 힘을 바꾸어 표현하면 grit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어떤 요청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여정 생활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기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지금 이 성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 여자와 같은 이방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개와 같은 개무시를 당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점입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요, 우리는 사실 어떠한 인간적인 능력, 어떠한 인간적인 자랑,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나 능력과 자랑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개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사실 언약 밖에 있으면 그 능력과 그 소유, 그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잘하고 또 부르짖는 일도 잘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무시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주님마저도 내 부르짖음에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그리스 여인에게서처럼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도는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말하자면 이 여인이 요청한 것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심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건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의 자세, 그 여인이 품고 있는 믿음, 그 정도를 사실은 주님께서 더 중요한 과제로,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 그 사안과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 특히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보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자꾸 앞서 그걸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섭리를 보고 배우고 그래서 내 인격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로 내딛게 하시려는 은혜로운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요,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조차에서도요, 여러분 쉽게 원망하고 체념하고 돌아서시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섭리를 배우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내 믿음의 정도에,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내 태도에 과연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니 그렇게 보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주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민감성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그 영적 민감성이 둔해져 있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어려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그야말로 무너집니다.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면 영적으로 무뎌집니까? 민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가고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려고 그러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 여자의 믿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태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 섭섭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끈기, 꺾이지 않는 성실한 믿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